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위엔남에서 진행된 제18차 공산당 노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동지는 회의 기간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지아르 노동당 위원장, 제스코 제이모라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마지아르 노동당 위원장, 제스코 제이모라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리수용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당수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 자신들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리수용 동지에게 부탁했습니다. 한편 리수용 동지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 통일된 막슬레닌주의 고위 지도자이며 상무위원인 네팔 전수상, 스리랑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가이아나인민진보당 총비서,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방글라데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의 공산당 총비서, 팔레스티나 공산당 총비서 등을 각각 만났습니다.